muscle high, then I will kill, boy. Nigga, muscle high, then I'll be real, boy. Yeah. 똑바로 봐, 이게 바로 니가 밥하란 beast mode. 남자는 담배, 여자는 바람필 때 I smoke beat, it's a beast mode. Who the man told you crazy? Who the fella told you crazy? I'm better than your lady. 기본적으로 힙합하는 놈들 보단 팩, but 열심히 사지. 랩만만한 general, too many generals. 어중이 떠중이 들어다 가처럼 애너로. 무슨 verse 하나도 제대로 못 그려. 가는 놈들이 랩이 나 막아요, 나를 하리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랩을 하지. 세 글자 아니면 두 글자 다시 못 말해. 다친 환자지 motherfather 싫어진 환자들 전부 사진을 back yourself and look at the mirror. 가졸라면 독창적으로 좀 해봐. 멋있어 성인들이지. Welcome to the monster closet. It's a cypher. I'm a rider. I'm a rider. Like a biker. Oh shit. 거꾸리 돌려봐비. 넌 하수구 난 구수하지. 실력이 더 중요해. 내 뒤에서 시민 겁나 하지. But what you afraid of? 난 핏 위에서 당당해. 넌 거진 다 주머니와 없는 실력까지 가난해. I only give a shit 'cause I'm a star. I only shoot go ready boss. 난 아니야 butcher. But I'm a butcher. 니 다들 깎아버려 like a boss. 팍팍팍 뻗어 니 iPhone. You don't need your airplane mode. 난 roaming yogurt, yeah, 식전. And you know I can take it more. 돈 벌어라, 돌로. 바로 돌이나 돌파를 둬. San Paulo to Stockholm. 니는 평생 못 앉을 자리들. 자리들은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 난 웃기면 내 커리어에 다 파생을 덮쳐. But I don't care. You can't control my shirt. 우리 신을 참았네. 내 시작이 돼. That's the one of my dream. 내 번째 범정교회 관점. Cypher. 트랙이 나오면 헤이터들 완전 암정. 부법이니 시내 이 곡은 합법 함정. 다 빠지게 제발 다들 hey hey overrate 터져나와 swag. 어디 가든 좋대 또 어디 가든 있지. 모든 히트들이 히트 비례적인 외치 나 욕하기에 비디 but 난 니트 왔던 삐삐 모든 언니 call me 삐삐. 누가 나 보고 욕하고 왜 이 상황이나 보고서 오라고 왜 부럽게 없어다 보라고 그래. Oh, not bitty bitty we wiggle wiggle 징글징글링 징글징글지 빙글빙글지 또 wiggle wiggle 힘 지금 ring 외래 외래 지배를 하는 신 이름 모르게 이건 맛보기일 뿐 아직은 간식 내 랩은 곧 입에 채우는 음식. 그래 내 나라 한국어 4분 영어 지그리는 랩 만시기들 다 봐라 지금 누가 네 왜 있는지. I'm in the middle of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 다 묻히게 내 커리어에 다 파내는 사람들. Two 번째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수근대네라 태국 웨서 보드 아주 전까지 깔아놓은 내 비전택을 사방 걷어 살아 동시는 내 음악들의 생일. 난 비트랑 작도로 타는 애기 무당 That's me 대빛 속에 비친 내 모습 하나 가게 모셔 등근하는 널 탈취 혀로 택기 부려봤자 그건 랩핑 오글챙이 넌 비기들은 땡기 내가 때리는 목적은 날 패왕 랩은 패기 건방 떠난 랩퍼들 보잡 들을 잡았다 넌 낚시커버리는 내 소잡 고작 그 따위 말로 날 급질해봤자 난 더 강해져 불가사이 난 니들의 시기 질투를 먹고 자르는 불가사이 알다시피 내 목소린 좀 떨린 남자든 여자든 내보다 홍콩을 보내는 유연한의 연어리 이목이 사수위 난 항상 정상위 예 정상 최상위 멈추지 않는 절개 wow.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엿매기든 니들이 좋을 때 우리 새 게임툰 아이들 훔치고 처박은 행진들 내 기준에서는 너도 알겠어줘 내가 못 베기든 내가 못 베기든 어쨌든 자쨌든 가요계 새끼든 이름은 건데기 새끼에 때리면 폭풍 기사 대기 top top top. Haters들은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